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8돌째 즈음에서 이란 신문 이란 유수 어일부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진 문헌을 모시고 특집했으며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는 2일 뷸레진을 발행했습니다.